불빛 아래 우리 길을 걸어나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닮게 되면 두렵지 않아 모든 꿈을 이뤄낼 수 있어 저 멀리 보이는 그곳에 함께 닿아